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인민사랑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종호 작곡인 노래 인민사랑의 노래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에 대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무한한 사랑과 혼신의 세계를 감명 깊게 노래한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는 언제나 인민들과 거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노고의 길, 혼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요로와 같은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우리의 장군님이시야말로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시는 위대한 오보이시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햇빛과 같이 따사롭고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 민 모두의 뜨거운 감사의 정이 오린 밝고 따뜻하면서도 졸졸한 종소적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사랑의 노래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길이 전하며 내 조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올려 퍼질 것입니다. 성경이 새 집 들여도 좋아하는가 사랑이 공원 찾아도 인민들 기뻐하는가 그 어디 가시요 하치면 힘이 다음 순서로 노래 흰눈이 내리는 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미송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곧고 떠오르시는 오보이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하얀 은빛 세계의 정서로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오보이 장군님의 우주와도 같이 넓고 깊은 사색의 세계,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소중성이 강한 시어들로 진실하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숭음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선율은 가사의 정서적 내용에 맞게 심한 굴곡이 없이 유순하고 통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려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의 감정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 흰눈이 내리는 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끝없는 인민 사랑의 무한한 사색의 세계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시음악적 온으로 형상하고 있는 것을 아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으로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강산의 흰눈이 내려앉아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